여러분, 충남 서천군 종천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당선리이라는 곳에 김병렬 씨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당하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서울 국제우체국 통방대라는 곳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잘 근무를 하다가 상당히 큰 무역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제 좋은 회사로 옮겨가서 더 경제적으로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굉장히 평탄하고 좋았는데요. 어릴 적에 양가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미리 혼단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미리 혼단이 오고 갔던 고향 처자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같이 학교를 다니며 본인도 굉장히 마음에 있던 사람이라 부모님들의 그 중매에 흔쾌히 응답하고 그 처자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도 마련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 3월 16일 새벽에 그 집에 전기 누적으로 인해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서 나머지 가족들은 다 나왔는데 그 김병렬 씨랑 첫째 아들 11살이었는데 철이라는 첫째 아들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 불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불이 조금 빨리 진압이 되어져서 두 사람을 사람들이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동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기를 요청했고요. 서울대학병원과 국립의료원으로 병원을 세 군데나 옮기면서 수술을 받아서 결국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은요, 처음에 정말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직장이 잘 되어질 때 이들의 인생은 정말 장밋빛 같았고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고와 어려운 일들은 결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빠지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했던 육기의 이야기도 여러분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어려움이 조금 오자 아직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팔아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모압 땅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압 땅에서 잘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랍게도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가정의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10년을 더 살아갑니다. 그 10년을 사는 동안에 아들 둘을 결혼을 시켰는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두 아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왜 죽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잘 보면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말론이라는 아들은 그 이름이 병약하다 또는 병들었다, 약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하고 아프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 기리온이라는 이름 또는 키리온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쇠진한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따르자면 지금 나오미 가정의 10년간의 이민 생활한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시간을 허비했다. 쇠진한 상태에서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도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부러운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시간이 허비 되는 인생입니다. 그죠? 여러분, 미국에 자 지난 한 달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11월 달부터 복권이 미뤄져 가지고요. 이 1조 5천억 원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도 안 나와요. 그죠? 미국의 각 주마다 각 주에서 자기네 주에서 재발 당첨되기를 하면 세금이 약한 엄청난 금액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자기네 주에서 재발 당첨자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랐던 겁니다. 그죠? 세 명이 당첨됐습니다. 세 명. 궁금하시죠? 이런 이야기. 두 명은 아직 누군지 안 밝혀졌고요. 한 분은 밝혀졌는데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뭐 이렇게 별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 다니던 대로 월요일날부터 출근을 할 거고 교회에 헌금하겠다. 많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참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부를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소비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가난하게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땀 흘린 것의 결과들을 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려운 지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전엔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화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화상은 요즘 우리 한국에 보면 이 성형수술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천국 가면 원판을 대조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하나님 맨 처음에 세상에 보낼 때는 이런 얼굴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냥 딴 얼굴로 온 거예요. 성형수술이 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형수술이 대단해도 화상 환자들의 피부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여러분 아시는 그 이지선 양 그 자매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 지금 의학으로 그 화상 입은 피부를 그렇게 고치지 못할까? 자기의 피부를 옮겨서 이식을 하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병렬 씨도 피부 이식할 때 제일 고통스러웠다. 나중에 인터뷰할 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그때 화상을 입고 수술했던 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원해서 3차에 걸쳐서 피부 수술을 했는데도요. 그 고통은 대단했지만 그렇게 별다르게 완성되지 못한 피부를 갖게 되어준 것이죠. 근데 김병렬 씨가 진짜 힘들었던 것은 자기 수술도 고통스럽지만 11살짜리 자기 아들 자기가 잘 데리고 나오지 못해서 자기가 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같이 화상을 입은 그 아들 자기는 오른손을 못쓰게 되고 왼손은 그래도 움직였는데 그 아들은 두 손을 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수술 시간에 그 아버지의 고통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있던 그 집도 다 팔아서 그 수술비에 됐는데도 그것도 모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끝은 어딜까요? 이 김병렬 씨와 그 아들에게 이 수술과 재산을 다 날린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제 1차 입원을 마치고 3차 수술을 다 한 다음에 퇴원을 할 때 그동안 자기 병간호를 해주던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습니다. 아내가 그 아내의 숙모님, 그러니까 첫숙모죠. 첫숙모님이 네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해왔습니다. 퇴원한 후 7개월 후에 아내에게 이혼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기도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내를 생각한다면 나 같은 남자랑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혼 동의서에 이렇게 썼답니다. 첫째로 저는 가족을 부양할 경제 능력을 상실했고 둘째로 화상을 입은 자신의 흉한 모습으로 다시 부부로 재를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로 이 여자에게 좋은 배필이 지금 생겼다고 하니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합의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 아마 속이 기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혼을 해주고 그 아내는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김병렬 씨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아내도 떠나가고 화상 입은 아들과 자기의 처참한 모습에 이제 갈 곳이 없는데 그 머릿속에 떠오른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이민 와서 살다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죠? 이 김병렬 씨도 자기 아직 연세가 많이 든 노모가 계시고 또 형수님이 계신 그 고향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고향집은 어렸을 때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에 만만해졌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아이를 데리고 화상을 입은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룻기 이야기에 가만히 보시면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마지막에 남은 것도 고향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과 그래도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애를썼지만 아들 둘을 다 잃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자 나오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출발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문득 갑자기 내가 이 앞길이 창창한 두 며느리를 꼭 데리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죠. 그렇죠? 얘네들까지 내가 망쳐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거라. 그게 너희를 위한 최선의 길이란다. 마치 김병렬 씨가 자기의 아내를 눈물을 머금고 보내준 것처럼 어쩌면 오늘 나오미도 자기의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라고 길에 세워놓고 말려며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며느리 가운데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그래도 현실 감각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막막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가 돌아간다고 뭐 남겨놓은 재산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며느리입니다. 첫째 며느리 룻은 성경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더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매우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가랭이를 붙잡고 어머니 절대로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매우 달리는 것이죠. 그죠? 결국 그 며느리를 뿌리치지 못하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한국을 떠나올 때, 저는 서울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틋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떠나올 때, 96년도죠. 그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가방 두 개 들고 이민을 가겠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 집에 든 땅으로 출발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여러분도 참 고생하시지만 고생 안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할 때마다 그 말이 굉장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아, 나는 돌아갈 때가 있다. 아, 아버지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했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거나 뭐 저를 뭐 다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이라는 고향이 저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여기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여기 와서 운전을 한참 하고 가는데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해가 막 지는데 문득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었습니다.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누구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고향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저희가 뉴질랜드든 한국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그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김병렬 씨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연세가 많은 어머니와 형수님이 아주 김병렬 씨와 그 아들을 굉장히 환영해 주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분의 도움으로 고향에 있는 면사무소에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등록했는가 하냐면요, 의료보호 대상자가 당시에 되어야만 수술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 김병렬 씨의 안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무슨 일인가를 관심있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김병렬 씨와 이 아들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조차도 고통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빠는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왼손 하나만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두 손이 다 오그라들어서 양손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먹는 것이 행복할까요? 먹는 것도 이들에게 고통이었어요. 아들을 한 숟갈 먹여주고 자기도 한 숟갈 먹어야 되는데 쓰지 않던 왼손으로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었겠죠.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이들에게 아주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자는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갔지만 이제 고향에 방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통이 있을 때는요, 남들이 보여주는 관심도 그렇게 큰 관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나오미의 이야기에도 비슷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고자 할 때 19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소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온 동네 소문이 쭉 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닫혀있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자기 이름 불러주는 것조차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동네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름이 나오미인데 그럼 나오미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라라고 좀 불러달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기쁨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은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데 자기를 부를 때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으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19절과 20절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러분 김병렬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도 이제 더 이상 고향집에서 가만히 은둔해서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이상 피를 끼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피부 이식 수술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입원했을 때 3차 수술까지 했는데 또 다시 2차 입원해서 4차, 5차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는 이제 오른손을 재활 복원하는 수술을 했고요. 아들은 이 손이 다 뭉그러졌기 때문에 가운데 뼈를 빼내고 나머지 이 손가락이 있었던 자리에 이 움직임으로 뭔가를 집을 수 있게처럼 집을 수 있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차 입원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차 입원했을 때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또 친척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향도 떠나왔고 아내도 떠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병렬 씨는 그때가 자기의 마음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병렬 씨가 처음에 화재의 부상을 입고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질 때 그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그 동네 교회에서 도와줬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유인택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백용식 장로님입니다. 이 두 분이 이들을 병원에 3차까지 옮겨 다니는 그 모든 과정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던 홍명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성경책을 전달받습니다. 그 1차 때 만났던 그들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김병렬 씨가 신앙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는 고통스러운 모든 순간 고향에 갔을 때까지도 그 병원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차 입원하여 4차 수술을 받을 때도 김병렬 씨는 성경책을 펴서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김병렬 씨는 두려움과 싸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병상에서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그날은 누군가 손님이 찾아올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갑자기 찾아올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고.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날 젊은 29살의 엄연호 씨라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어떤 여인인가 하면 자신이 7년 전에 그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래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힘든가 위로차 문병을 온 것이죠. 특별히 그 아이 철이가 11살밖에 안 되어졌는데 큰 화상을 입었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주기 위해 책과 그 다음에 초콜릿을 선물로 사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아들이 이 여자분에게 실수를 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고맙습니다 엄마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이 엄연호 씨의 마음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면 이 부자의 앞날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이들을 보살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울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 두 사람을 돌봐주겠다는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병렬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었던 김병렬 씨와 그 아들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월세방으로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어려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에 김병렬 씨는 아마 감리교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권사가 되어졌고요. 엄연호 씨도 교회 집사가 되어서 아주 충실한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철이 손가락이 없어진 그 아들은 갈라진 그 뼈 사이에 연필을 끼고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인하대학교 법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이수호 씨라는 분이 쓴 실제 이야기들을 듣고 인터뷰하여 쓴 알려진 사람들의 숨겨진 신앙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뒷이야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삶에 그만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다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곳일지라도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씨앗을 붙잡고 일어서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메로 씨가 희생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그 부자의 삶을 새로운 빛으로 비춰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망, 씨앗, 소망의 씨앗입니다.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별일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기적적으로 남겨준 그 씨앗. 그 씨앗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깜깜함 속에서 건져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를 때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유를 2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돌아올 때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다. 빈손으로 오게 하셨다. 나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성경은 나오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19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부분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빈손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빈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룻이라는 여인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오미의 눈에는 룻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혹과 같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 문화 속의 이방 여인, 그것도 모함 여인은 그 당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며느리와 함께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빈손으로 왔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 빈털터리다 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합니다. 룻은 바로 이 소망의 씨앗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뒷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이방 여인 룻,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며느리 하나로 나오미는 인생이 바뀌고, 결국 룻기의 마지막은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 이름은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은 나중에 커서 이새, 제스이라는, 저희 집 아들이랑 이름 똑같은데요,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를 커서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제 룻기 다음에 나오는 이제 왕들의 시대에는 모두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다윗에 비교하여서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평가하십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그 룻이라는 소망의 씨앗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우리는 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소식이 그 족보에서, 그 씨앗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찌릿찌릿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엄청난 소망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김병렬 씨의 무너진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도 어면허 씨라는 단 하나의 씨앗으로 빛이 비춰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가족들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어요. 나오미에게는 이 루시라는 이방 며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너에게는 루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루 하나를 가지고 나오미 인생은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죠.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때가 되어지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 가서 바다에 가서 뭘 사먹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별별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를 발견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여러분, 보리떡 이만한 떡 아닙니다. 애 도시락이니까 요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사람들을 보면 5천명이나 있는데 그걸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장정이라고 우리의 계산으로 따지면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는 15,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소망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제일 속세이고, 제일 바라내고, 얘 커서 못된 애가 나중에 걔도 없으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하찮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의 씨앗으로 써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하여 걷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